나처럼 다정하게 고운 사랑 새기면서 한 세상 너와 함께 살고 싶은 내 마음 너와 나의 가슴 속에 작은 소망 숨었다면 한 세상 행복하게 둘이 살아 정답게